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잘 잤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하나요? 그래요, 깨끗이 씻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 알아보겠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내 손을 오늘 아침 찬양 들어볼게요.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손과 발 모두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이 곡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내 손을 오늘 아침 깨끗게 씻었네. 정말 깨끗이 씻었나요? 그렇다면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 손을 저녁까지 주위에 바치리 라는 가사는 온종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손을 사용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내 발길 조심해 어디로 가나. 오늘 하루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발걸음이 죄짓는 곳에 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주님만 위하여 모두 쓸 때야. 그리고 내 발 역시 주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손을 오늘 아침 깨끗해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찬양 가사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 손을 번쩍 들면서 즐겁게 찬양을 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내 손을 오늘 아침 깨끗게 씻었네 가사를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이 만약 손을 깨끗이 씻었다면 자신있게 손을 위로 번쩍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주님만 위하여 모두 쓸 테야 라는 가사가 나오면 우리들 중에 저도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손을 반짝 들어볼 거예요. 이게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 손이 안 보이죠? 지금도 손을 번쩍 들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재밌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됐죠? 해볼게요. 내 손을 오늘 아침 깨끗게 씻었네. 손번쩍 이 손을 저녁까지 주위에 바치리. 내 발길 조심해 어디로 가나. 주님만 위하여 모두 쓸 테야. 손번쩍. 와,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도 방금 찬양에 맞춰서 손동작을 간단하게 움직이니까 더 즐겁게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 가사와 뜻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면 더욱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제 지난주에 들어본 하나님은 나의 맘에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시간인데요. 무섭거나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을 가족들과 함께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말해볼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는 말씀은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걱정, 불안, 의심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내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의 말씀도 간단한 몸동작을 통해 재미있게 암송해 보아요. 이번에 반복할 제목은요. 꼭 잡아요! 라는 것으로써 양옆의 친구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말씀을 읽되 뒤로 갈수록 점점점 손을 꼭 잡거나 선생님이 목소리가 커질수록 더 손을 꼭 잡는 듯 변화를 주며 외우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목소리를 점점점 크게 할 테니 거기에 따라서 손을 점점 세게 잡도록 해봐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정말 잘했어요. 힘있게 잘했으리라 믿어요. 저희는 잠시 나는 주 안에서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따봉! 따봉은 어느 나라 말인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선교 찬송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고 듣는 동안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듯해요. 따봉이란 말은 브라질 말이고 에스타봄, 좋아라는 뜻을 그 말을 줄여서 쓰는 말이라고 해요. 오늘부터는 브라질에 대해서 알아보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은 한국에서 거의 지구의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시간이나 계절도 반대이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브라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브라질의 면적은 남미 대륙의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한반도의 39배, 세계 5위죠. 인구는 약 2억 987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5위를 차지하는 매우 큰 나라예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것처럼 브라질은 축구와 삼바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꼬빠카바나 해변과 예수님 동상, 그리고 이과수 폭포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와, 정말 멋진 나라네요. 멋진 나라인 만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멘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여 브라질을 위해 멋지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마두구 편에 이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제1장 소년의 희망. 5살 된 허드슨 테일러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낯설고 먼 나라인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허드슨은 중국에 대해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은 빛났고 목소리는 흥분되었어요. 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지 않는 걸까?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있는데. 그러자 허드슨은 내가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갈 거예요 라며 갑자기 소리 높여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허드슨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중국에 보내겠다고 기도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허드슨은 너무 작았고 약했어요. 허드슨이 중국에 갈 수 없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실 거야. 그들은 생각했어요. 허드슨은 너무 약해서 11살 때까지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놀고 학교에도 가고 싶었어요. 비록 학교에 갈 수는 없었지만 허드슨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누구였을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허드슨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주님 날 가르쳐 찬양 다 함께 들어볼게요. 주님 날 가르쳐 바로 허드슨의 훌륭한 선생님은 엄격하신 아버지와 예쁘고 자상하신 어머니였어요. 그 두 분은 허드슨을 집에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처럼요. 읽기와 쓰기뿐 아니라 수어, 라틴어, 그 당시 영국 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르쳤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도 가르쳤어요. 허드슨은 읽기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어머니가 흔들 의자에 앉아 바느질하는 동안 허드슨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일단 흥미로운 책을 읽게 되면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침실에서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엄마는 취침 인사를 하고 나면 램프를 끈단 말이야. 아, 좋은 생각이 있다. 과연 허드슨은 어떤 좋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 듣고 다시 올게요. 허드슨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쓰다 남은 작은 양초를 몰래 감추는 거야. 그러면 불을 켜서 침대에서도 책을 읽을 수가 있겠지? 라는 계획이었어요. 마침 저녁에 한 손님이 찾아왔고 허드슨은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는 어머니가 작은 양초를 놓아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재빨리 몇 개의 양초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굿나잇! 라는 인사를 하려고 거실로 갔어요. 하지만 이 친절한 신사가 허드슨을 끌어 아 예쁘다 하고서 무릎에 앉히지 않겠어요? 허드슨은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그거 너무나 무리한 행동인 것 같았어요. 아유 어쩜 좋죠? 허드슨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얼른 읽으러 가야 하는데요. 저런 허드슨이 생각한 그대로 잘 되고 있지 않는 듯하네요. 과연 허드슨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찬양 가사에서 배웠듯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 선생님이 한 주간도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곡은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찬양입니다.